못하고 말타님 따라서 시집 가던 길 여기던가 저기던가 복사꽃 곱게 피어있던 길 한 세상 다 눈물이 솟구나 한 세상 다